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째 점하여 민족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14일 별례진을 발행했습니다. 별례진은 김정일 영원한 선군 태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김정일 각하께서는 선군 정치로 사회주의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시었다고 하면서 그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조선은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 핵 보유국으로 세계 만방의 존엄을 떨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